지금의 이 겨울바다 지금 선 이 자리에 그 누가 있어 무슨 추억 남기었을까 저 멀리 밀려오는 새하얀 파도 내게 다가와 사라져가네 달려가 잡아볼까 지나간 추억 하얀 조각인 편함이 없건만 겨울밤 바다 내게 사랑을 가져다 주오 겨울밤 바다 내게 희망을 가져다 주어 물 위로 비춰지는 저건 너든 불 하늘색이어서 내 맘 비치면 귓전을 스쳐가는 그 파도 소리 지난 외로운 겨울밤 바다 겨울밤 바다 내게 사랑을 가져다 주고 겨울밤 바다 내게 희망을 가져다 주오 겨울 밤 바다 내게 사랑